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8장의 말씀들을 어저께 이어서 묵상하는데요. 레위기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제사의 종류들을 쭉 이야기해 주고 나서 레위기 8장과 9장, 10장은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제사가 실제로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확정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구별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의식과 또 헌신의 예식들을 드리고 세움받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보면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말씀이니까 목사님들이 뭐 안수받는 장면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목사님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많은 것들이 대체되거나 없어졌지만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 제사에 대한 부분들은 신약에 오면 거의 일반적으로 제사는 예배로 귀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사함 용서받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제사장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 제사장들만이 대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나서는 특별히 제사장들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고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먼저 제사장과 또한 제사를 드리는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먼저 공간과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또한 그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간들, 그리고 기구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함과 구별됨을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았던 신문의 기사 중에 뭐, 1억 원을 기부한 자가 어떻게, 뭐, 계란 한 판에, 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자세히 봤더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1억 가까이를 헌금하고 헌신했던 분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던 길에, 예, 그 슈퍼가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고 계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계란 한 판을 훔치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1억 가까이를 헌금하고, 또 그분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이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슈퍼에서 계란 한 판을 도둑질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민낯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꼭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되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것들은 구별됨이라는 것들이에요. 구별됨. 여러분, 저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의 예배를 잘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자체가 뭐 주일의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그 출발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의 시간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구별이 잘 되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할머님이 교회에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족들이 있으면서 헌금들 준비하자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은행 가서 뭐 새돈을 바꾸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오시지만 예전에는 보면은 와가지고 옷도 데리고요. 헌금 드릴 돈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다 같이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준비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리고 일찍 자고 시간을 구별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는 주일이니까 좀 일찍 자는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날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일날 와서 또 생활하는 것들도 구별하고요. 뭐 완전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주일날은 외식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도 어려서는 더 훨씬 더 구별하여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가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예. 성전도 너무 옛 율법적으로 뭐 강대상은 더 거룩하고 교회 안은 성전이니까 함부로 뛰어도 안 되고 말도 안 그런 분위기들이 어렸을 때 많았고 그것이 또한 어느 면으로 보면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반대로 요즘에는 구별됨이 너무너무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들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들을 좀 주일날 교회에서부터 배워가셔서 단지 그곳에서만 구별되어서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전반으로 흘러넘쳐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공간인 교회를 구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또 예배처소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하고 직장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전체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들.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면서요 첫 번째는 속죄제고요. 예,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 위임제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를 부속의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위임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제사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그 제사장들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들 안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제사든 예배는 무엇이냐면 속죄의 예배고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맨 먼저 필요한 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속죄 제사는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죄 없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죄악의 중심에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론이 주도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을 사람은 아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압박을 넣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는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됐던 사람이고요. 또 성경에는 보면 아론을 협박했을 때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오늘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의 자식들이 함께 세움받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던 주일의 예배를 드리던 일상의 삶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려 할때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과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가 예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며 제사법들을 설명할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번제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드리지 않은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매주 저녁 예배가 헌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7시인가 6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녁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잘안 와서 그런지 그러니까 매주 헌신 예배. 이번 주는 1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 다음 주엔 2남전도회, 3전도회, 4남전도회, 5남전도회 헌신예배, 그 다음에 뭐 1여성교회, 2성교회, 뭐 쭉 헌신예배, 그 다음에 청년부 헌신예배, 그 다음에 학생부 헌신예배. 그래서 매주일 저녁에 헌신예배입니다. 그 부서가 예배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인도하고 또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데 매주가 헌신예배인 건 맞는데 그때 보면 그 헌신하는 부서만 특별히 헌신을 다짐해요. 근데 사실은 매번의 예배가 헌신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특별한 때만 헌신 예배, 오늘은 뭐 유초등부 헌신 예배니까 오늘은 유초등부만 헌신하는 예배고 나머지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어요. 번제의 제사는 헌신은 오늘 번제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확신하고 고백하며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 침례교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LA 한인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 안희숙 사모님,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안희숙 사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글들이 꽤 많이 있었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부터 강단이 있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소문이 나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원래는 사형이 언도되었다가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 해방되었을 때 울면서 고백했던 것들을 그곳에다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는 순교하고 싶었는데 하는 예수님 위하여 딱 진짜 저 일본 놈들의 손에 한번 순교하고 싶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해방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교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헌신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별세,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막 좀 물질을 좀 드리고 뭘 드리는 게 헌신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헌신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문제는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죽어지면 그리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자신을 다 태워버리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여러분, 화목제는 부속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며 제물을 드리고 나서 온 예배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의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 예, 특별한 헌신들을 드릴 때 쓰여집니다. 특별히 낙헌식과 같은 것들, 집을 짓거나 어떤 예배당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드릴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별하여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또한 화목제예요. 예, 또한 우리가 앞에 보면 서원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이라던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질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내일 말씀에 묵상하게 되는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헌신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 화목의 제사가 드리는데요. 당연히 제사장을 세우는 화목 제사니까 누구를 구별하여 드리는 거겠어요?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머리에 안수하고 순양을 잡은 뒤에,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은 뒤에 23절에 좀 특별한, 이것이 어떤 헌신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이 순양을 잡고요,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먼저 발라요?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 그 다음에는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요, 똑같이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제단 숯불위에 모든 것들을 태워 화목제사, 화제로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구별하여 드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오른쪽 귀뿌리입니다. 예. 이제는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구별하여 드렸어요. 여러분, 귀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함부로 아무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들을 듣겠다라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귀를 또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마세요. 예,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또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신앙에는 듣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뭐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보면은 남성들은요, 시각에 예민하고 여성들은 청각에 예민하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보여지는 거에 좀 더 자극받는 반면에 여자들은 청각에 예민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대신에 여러분, 유혹에도 더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나와서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구나. 말로. 예. 예, 말이 통하는 사람. 아마 아담은 뭐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듣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귀가 예민한 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귀에 들린다고 그 얘기를 다, 이건 너만 알아.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나만 알 거면 얘기하지 마 그러세요. 예. 세상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도 되는 거면 얘기해도 되는데, 나만 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나만 알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질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얘기들, 여러분 듣지 않기로 구별하시는 화목제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헌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감사와 찬성의 얘기들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또 무엇에 피를 바릅니까? 예,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예,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양손의 대표격이 되어지고요, 엄지손가락은 모든 손가락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하나님 앞에 구별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쪽 귀만이 아니라 양쪽 귀를 다 드린 거고, 엄지손가락만 했을 때 손가락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를 구별하면 전체를 구별함에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이건 손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귀한 헌신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구별하여 드려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입니다. 이제는 눈치 다 채셨겠지만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한쪽 엄지 발가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발을 헌신하여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제는 가는 곳들을 구별하겠다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듣는 것, 걸어다니는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아침에 성공하셨습니다. 예. 오늘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오른쪽 발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귀를 구별하신 거예요. 하루에 맨 처음에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요즘에는 한국의 TV에 그런 게 많잖아요. 리얼같이 다큐같이 해서 뭐 이렇게 쇼 같은 거 코미디 프로 같은 거라도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같이 TV가 딱 켜지고 TV를 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TV를 들으면서. 예. TV는 나의 목자신이 거의 그런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에 많은 시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또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아침에 맨 처음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러 못 나오신다면 말씀을 펴고 기도를 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로 우리의 귀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세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